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to triple crown 이건 마치 크런치 플레이어 박지성이 만들어가는 태기로 99년 팀을 결성 반쪽 날개를 펼쳐 동네방네를 누비면서 마이크 하나로 설쳐 계속 대치 거친 플레이로 람을 부르는 신앙송 힙합씬의 길 따라가 떠내려가는 피망로 때잃은 애들의 태계는 배부른 게으른 fuck that 외로움을 채워줄 새로운 배움의 태계로 2002년 밀림닷컴 7주년 독일이 2004년 EP 앨범 본격적으로 씬의 태비 빠르긴 빠른데 목소리가 짜증난데 so hot so fresh하게 변신 스피릿하게 탱지한 리스너벤 이상해 better than yesterday 2006년 피처링 MC 흥행 보증 투표 난공불락의 던전 드래곤 블록버스터 레코드 2B 즐겨 백업 속 1집 앨범 발표 바로 뒤줄이 스펙으로 만땅 채워놓고 발전을 도네 겁없는 힙합들을 구워내려본 현대 반동갱 지친 아들 희생양으로 삼았냐 네 존재 자체가 논쟁 그래서 만족하니 이 포트대면 좋대지 쓰는 골때리는 논쟁이 쉬우는 틈새미는 전쟁이 쓰는 부패되는 전개 정치판이 돼버린 힙합들의 정체성이 절개 절대적으로 돌려선 안 돼 화보의 스킵박 정책 스토리 암서 스토리보다 love you 다 거짓말 사건 사고 발생 24시 항시대기 중 애지 중지하던 테드백에는 대체 어디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흐름은 다시 거리로 Hero, 난 여기 다 붙어 영웅으로 와신 상담 7.8개 내가 돌아왔어 Rock the mic 널 힘들어줄게 투비 질게 투비